우리 시간은 여러 주제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영생 문제, 구원 문제, 거듭남, 용서와 도말, 인침, 여러 부분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인침과 죄의 도말과 연결되어진 또 한 주제, 뇌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른비가 무엇이고 뇌전비가 무엇인가 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른비, 늦은비는 성경을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 절기 가운데 가을에 보리와 밀을 파종할 때 내리는 것을 이른비라고 말씀했고, 3월과 4월, 5월 사이에 5월에 여름이 오기 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피로되어지는 비를 늦은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민들이 농사 절개 속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되어져서 자라서 겨울을 통과하고 쑥쑥 자라서 이삭을 맺고 추수를 기다리는 그 밀과 보리의 농사를 보면서 영적 경험 속에서 신자가 예수께로 처음 이끌리시고 부름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승화되어져서 자라나서 인침을 받는 과정의 영적 은혜의 단계를 팔레스타인 농사에 필요되는 비를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주시는 영적 은혜의 계단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른비, 늦은비라는 단어를 차용하셔서 영적 경험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사에 비가 필요해서 씨가 파종되어질 때 비가 필요하고 자라날 때 비가 필요하고 익을 때 비가 필요한 것처럼 봄과 가을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위해서 이른비가 필요했고 봄비가 필요한 것은 여름을 대비해서 익어서 추수하기 위해서 늦은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파종기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메마릅니다. 씨가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발화돼도 말라서 죽습니다. 또 추수기에 이삭이 핏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가 성숙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 정리해드리면 이른비 늦은비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이끄시고 우리 속에 진리를 심으시고 진리의 씨앗을 뿌리에 서서 그 씨가 발화되어지고 자라나서 이삭을 맺고 익혀져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단계를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표상적 용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영적 은혜의 단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말씀 하나 언급해 드립니다. 하나 오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내린 비가 이른비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은 성령 이른비 성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 시대는 이 에베소 교회 스머나 버가모 쭉 일곱 교회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유대 교회에서 초대가 옮겨지고 사도시대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와중에 교회가 탄생하는 사도시대 교회가 탄생하는 일곱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차원에서 오순절에 내린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는 일곱 교회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라는 차원에서 추수되는 교회라는 차원에서 늦은비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일곱 교회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일곱 교회를 거쳐오면서 역사가 끝나가는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게 재림교회인데 재림교회 시대에 주시는 영적 은혜를 표상적으로 늦은비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순절에 내린 비는 늦은비가 아니었습니다. 봄비 늦은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상 늦은비는 봄에 내렸습니다. 봄에 성경상 이른비는 가을의 비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열두 제자에게 120명의 사도에게 오순절이 임한 것은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내린 3월 4일입니까? 5일입니까? 그날 성령이 오순절이 내렸는데 그 날이 구약의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요. 구약의 오순절 3월 5일, 3월 4일인가 5일인가 그 날짜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똑같은 그날, AD 30, 뭡니까? 오순절날, 31년,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오순절날,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그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렸다. 그 말이 의미를 아십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그 돌비의 계명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음판에. 이해되었습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이 받은 것은 성령상 늦은비입니다. 성령상 늦은비입니다. 왜요? 봄에 내린 비였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행적에서 오순절 성령을 이른비라고 말씀했는가? 앞에 딱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일곱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일곱 교회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차원에서 교회사 차원에서 이른비라고 적용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이른비를 먼저 받아왔습니다. 사도들은 이른비를 받아왔습니다.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동의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경점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자신을 남김없이 주님께 100% 바치는 경험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른비의 경험, 이른비의 경험. 그런 이른비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와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왔을 때 예수님 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처럼 되었더라.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았더라. 스데반은 하나님 인을 가졌더라. 맞나요? 그렇죠? 요한도 예수의 사랑 완전히 반사해버렸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이해됐죠? 오늘 오해입니다. 오해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린 비가 이른비라고 말한 까닭을 이해하셨죠? 일곱 교회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이른비였고 마지막 수도의 교회에 주어지는 비를 영적으로 늦은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른비를 먼저 받아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른비가 뭔가? 시간 관계상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를 회심시키고 죄를 자복하게 하고 죄를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추수의 때까지 쑥쑥 자라게 하는 게 이른비예요. 이른비. 이른비. 성경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의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이른비를 통해서 자꾸 자라요. 자꾸 자라요. 물론 때때로 실수 넘어질 수 있어요. 요한에서 2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보시면 다윗 같은 사람도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합하여 거듭난 다윗이었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은 눈물 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지만 죄를 지었었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다. 거짓 위로 받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지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로 그는 혹독한 시험을 또 맞이했습니다. 그걸 통과해서 어렵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실수, 노아의 실수, 다윗의 죄를 들추어서 자꾸 우리의 표준을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위로하려고, 거짓 위로하려고. 아닙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의인들도 넘어졌다. 그런 걸 실망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승리했는가를 가르치면 좋은데 그거는 빼버리고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아 아브라함도 실수했네. 아 나는 어쩌랴? 그걸 위로 삼는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입니다. 의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을 경험하고 눈물과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른비란 그런 경험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뉘우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 의의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 죄를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심겨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의의를 심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이게 다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예레미야가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사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늦은 시대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받으셔야 돼요. 왜요? 미리 말합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레미야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잘하지 않는 데 가서 추수하러 낙하지로 가본들 쭉정인데 뭐 추수하겠습니까? 이삭도 없는데 잘하다만 기형한데 어떻게 추수합니까? 불태워야죠. 오늘 많은 교회가 기형하러 교인들이 기형하러 장애자로 살아갑니다. 맨날 저만 쫄쫄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품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구원 받았다?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라나셔야 돼요. 늦은 미래는 무엇인가? 예레미야를 통해 자라난 사람들을 익혀서 추수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입니다. 하늘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하늘 창고에 변질되지 않은 곡식으로 연결게 해서 추수하고 주는 게 늦은 비 성령입니다. 늦은 비 성령은 예수의 재림, 은혜의 시간의 끝을 위해서 주시는 중보자 없이 설 때를 위해 주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선물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익어야 저장이 되어집니다. 추수가 되어야 환난이 와도 안 넘어집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이것이 이런 비고 늦은 비구나. 아, 지금 내가 이런 비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슬과 비가 씨앗에 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록 14장 13절로 끝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한 낯을 가진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모습 있죠? 두 부류, 포도주와 알곡을 추수하죠?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일명 추수하는 기별이면 추수하는 기별.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의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요.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기별이 아닙니다. 추수의 기별, 추수의 기별요.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물론 주어지지만, 원 의미는요, 교회에게 예수의 지름을 위해서 추수기별로 외친 기별이 제천사의 기별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오늘 교회가 이 기별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별을 전하라고 강요합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그러시면 안됩니다. 기별이 무엇인가 알고 체험하도록 먼저 자원장 가르쳐서 내가 먼저 경험되어서 내가 제천사가 되고 이들이 나가 전도할 때 그것이 추수의 기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경험이 안 되었는데 무슨 새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별이 먼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첫째 천사가 경험되어질 때 둘째 천사의 사명이 준비되어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질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고 셋째 천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질 때 넷째 천사가 연합되어서 큰 소리 외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에서 분리된 사람 죄를 이기는 사람, 그분의 품수로 변화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주어져서 마지막 외침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말씀해 보시면 많은 재림교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지만 첫째 천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를 이 시간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이름이 늦은 비는 영적 은혜의 단계를 의미하기 위해서 주신 상징의 단어입니다. 이른비 늦은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동일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럼 왜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떤 것인가? 기능, 시기, 기능, 역할,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태양이지만 봄에 비치는 태양은요 따스합니다. 똑같은 태양이지만 가을에는 따갑습니다. 그죠? 역할이 틀려요. 역할, 기능이 틀려요. 똑같은 봄비지만 똑같은 가을에 비는 똑같은 비지만 역할이, 기능이, 결과가 틀립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십자 앞에 나아가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용서가 주어집니다. 이 은혜만 맨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 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받으셔야, 거듭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요, 자라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요, 익혀진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요, 추수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경험 안 되어지는가? 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빛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빛대로 살아야 은혜가 자꾸 더하여서 자라날 텐데, 빛은 가지고 있는데 안 삽니다. 유대인들처럼 선지자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예니신 기별 연구도 하지 않고, 안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안 삽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게 살게 가르치면, 극단 완전 소리를 듣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늦은 비가 뭘 의미하는가? 이 레위기 26장 1절에서 5절에 관한 예레신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어떤 땅인가? 번영과 풍요를 평상시에 내리는,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그 사람들은 번영과 풍요의 필수 충분 조건이 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합니다. 애굽은 창이란 기름진 나일강이 쭉 평야에 흘러갑니다. 언제라도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늘의 비를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요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땅에 두셨는지 이해되셨죠?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 오는 비를 받아야만 삽니다. 하늘에서 오는 비를 받아야만 삽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왜 너희는 흙탕물을, 잡탕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느냐? 우리 하늘의 비를 받아야 돼. 하늘의 비를. 하나님 은혜와 성령을 가리키죠. 팔레스타인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댈 수가 없다. 애굽에는 좀처럼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사용해 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만 살아가는 땅으로 가고 있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교회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의 밭에 어떤 세상 것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혼은 가난합니다. 우리 영혼의 밭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가. 하늘에 비가 와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지만 비가 와야 하는데 어떤 비가 와야 하는가? 내일부터 얘기해 보니까요. 어떤 지역은 눈도 올 수 있대요. 갑자기 열대성 저기압이 흘러가는데요. 기온이 내일 뚝 떨어진대, 기온이. 그래서 내일 지나 아실 지나면 꽃샘추위 또 온답니다. 그럼 또 이 개나리 꽃 얼어서 또 작년처럼 꽃 피는데 막 얼어버렸잖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늦은 비가 필요한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는 단지 필요한 것이 비가 아니요 적당한 때 필요한 비가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이 늦은 비가 내리면 받을 수 있습니까? 별로 상관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적당한 때 내리는 비, 이른 비를 지금 빨리 받으셔야 지금. 지금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른 비를 받기를 등한히 한 사람들은 늦은 비 때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며 받지도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늦은 비는 지금 때에 맞는 영적 은혜인데 지금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영적 은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때에 맞는 비를 지금 부지런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걸 이른 비 성령이죠. 늦은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비극입니다. 비극. 요엘서 2장의 말씀 보시고 아모스 4장에 보시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결과의 비극이 얼마나 처참한지. 마지막 재림교회에서 늦은 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비극적으로 처참할 것입니다. 불쌍할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늦은 비가 안 내리는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답니다. 늦은 비, 마지막 비, 새롭게 하심, 성령의 침례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성령의 침례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늦은 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새롭게 하심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늦은 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뭔가 아시죠? 하늘에서 우리 죄가 다 도말되고 유쾌하게 되어서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날, 주 보좌 앞에서부터 오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할 때 주님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추수를 받고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시고 사모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가?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고 자꾸 미직미직해요. 때는 다 되었는데 문이, 하늘의 문이 닫히려고 그러는데. 이 또 다르게 이 말씀을 요약하고 마무리합니다. 늦은 비가 뭔가? 의가,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소나기처럼 임하여서 의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모습이요. 늦은 비가 뭔가? 하나님 자신이 이제 충만히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충만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임하시는 모습이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안전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주님의 면전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추수하는 것,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갑옷, 큰소리 외침의 능력, 승천과 불멸을 위한 준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 이것이 늦은 비의 결과들입니다. 늦은 비를 왜 받아야 하는가? 추수, 우리 추수 받아야 합니다. 주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적합성입니다. 우리가 어디 결혼식 갈 때 반드시 뭐 입습니까? 예복 입잖아요. 그분 앞에 서려면 반드시 늦은 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갑옷이 입혀져야 하는데, 이 갑옷이 늦은 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 외침. 마지막,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여해갖고, 그분의 품성을, 영광을, 마지막 셋째 승자의 기별을 온 땅에 큰 능력으로 외쳐서, 이 땅의 사람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늦은 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천과 불멸을 위한 준비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성천할 것 아닙니까? 살아서 살아있는 가운데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살아있는 육체 가운데서 품성이 완전해져서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눈으로 볼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늦은 비를 받았기 때문에 볼 수 있대요. 늦은 비에 필요성이죠. 마지막으로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늦은 비는 인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늦은 비를 받는 조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결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놀라운 약속, 풍성한 은혜, 경건과 생명에 속한 하늘의 모든 영적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까닭에 뭔가 살펴서 속히 죄를 버리게 하시고 속히 불순종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순종으로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정직한 길로 서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세상을 포기하고 더러운 정욕을 피하여서 거룩한 경건을 사모하고 성령께 순복하는 정직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늦음을 준비하는 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복음의 표준, 구원의 진리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부응하여서 기대에 응하여서 늦은비를 위한 준비에 대한 삶의 개혁과 부응이 곳곳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